for what's smoking the air. 놀아줄 거래요. 내가부터 I'm facing now. 여자들에게 big chance, lady. 내 목소리 들을 때면 매일이 기분 좋아서 즉석. Ay, sexy하게 내게 up, baby. 루비색 가비퍼 우리는 범 so love. 미세 소리를 벗겨 ready to turn it up. 불태워 cancel K. Cause now it's time to play. Yeah. 가까이 와 baby. 너와 난 dream so night. 취해도 it's okay. 네 손을 더 높게 부딪혀봐 all day. That's why we living it up. Yeah yeah yeah yeah. Oh yeah. Let's get down with me. 이건 안 잊고 맘대로 my body. 난 흥이 좋지. 실수 듣기 오늘 밤에서 평생 네 옷이. 수줍어지 마 baby. 즐기면 돼. 해가 지면 미친 듯이 춤을 출 거야. You take me higher. You take me there. 마지막엔 다시 심장을 뛰고 있어. 나를 믿고 따라와 봐. 널 느끼고 싶어. Take it down, 모든 미치게 환히 비치네. Oh yeah, oh yeah.